세계 결핵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23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여기에는 보건부문 연간 단위의 일꾼들과 주조 세계보건기구, 유엔 아동기금 림시대리 대표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. 행사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.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고 학생위생선전대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 한편 이날 세계 결핵의 날과 관련한 집중위생선전 사업이 평양시와 각 도들에서 있었습니다.